50 languages. 14. 14. الألوان. 색깔. 색깔. الثلج أبيض. 눈은 하얀색이에요. 눈은 하얀색이에요. الشمس صفراء. 태양은 노란색이에요. 태양은 노란색이에요. البرتقالة برتقالية. 오렌지는 주황색이에요. 오렌지는 주황색이에요. الكرزة حمراء. 앵두는 빨간색이에요. 앵두는 빨간색이에요. السماء زرقاء.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العشب أخضر. 풀은 초록색이에요. 풀은 초록색이에요. التربة بنية. 흙은 갈색이에요. 흙은 갈색이에요. السحابة رمادية. 구름은 회색이에요. 구름은 회색이에요. إطارات العجلات سوداء. 타이어는 검은색이에요. 타이어는 검은색이에요. ما لون الثلج؟ أبيض. 눈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눈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ما لون الشمس؟ أصفر. 태양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태양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ما لون البرتقالة؟ برتقالية. 오렌지는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오렌지는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ما لون الكرز؟ أحمر. 앵두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앵두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ما لون السماء؟ أزرق.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ما لون العشب؟ أخضر. 풀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풀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ما لون التربة؟ بنية. 흙은 무슨 색이에요? 갈색. 흙은 무슨 색이에요? 갈색. ما لون السحابة؟ رمادية. 구름은 무슨 색이에요? 회색. 구름은 무슨 색이에요? 회색. ما لون إطارات العجلات؟ أسود. 타이어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타이어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